That's not how we do it. Lolly, lolly, lollipop, oh. T.O.P. 내 사랑 bling bling like LED. 그땐 딱 내 스타야. 반짝반짝 스타야. 색다른 girl one hand. Yes. Let me show you if that's now okay. Now come on, 색다른 rainbow. 난 느낀 순간 넌 빠져버린 걸 알아. You just can't control. 뱃사로잡은 건 너와 나만이 아는 우리 둘의 secret. Hey girl, let's get it pop. Lolly, lolly, lolly, pop time. Come on. 내가 바라던 그게 너야 그냥 이대로 너와